자, 오늘은요, 예, 사관학교 다섯 번째 시간, 대체상의 예복의 의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옆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적으로 입는 옷을 먼저 살펴봤어요. 공통적으로 입는 옷.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바로 고의라는 옷이 있어요. 고의. 고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바지에 해당하는 거죠. 남자 사각 팬티에 해당하는 고의. 이걸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공통적으로 입은 옷이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속옷 혹은 반포 속옷이라고도 하죠. 예, 속옷을 입었다. 자, 속옷은 여기 보이지만 바로 하얀색 통으로 된 옷이다 그랬어요. 하얀색. 그래서 예, 목과 손목, 발 그 귀만 남겨놓고 모두를 가리는 통으로 된 옷, 속옷은 구속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속옷 띠가 있어요. 속옷 띠. 속옷 띠도 제사장 대제사장이 공통적으로 입는 옷이다. 그리고 관이 있다. 관, 머리에 쓰는 관. 근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쓰는 관은 조금 성격이 다른 관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대제사장만 따로 더 추가로 입는 옷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 가운데 같이 입는 옷이 있지만 추가로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 또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봇. 자,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요. 또 에봇을 매는 띠. 에봇 띠를 맵니다. 에봇 띠. 또 에봇 바로 안에 있는 겉옷. 겉옷이 있어요. 겉옷. 속옷 겉에 있고 에봇 안에 있는 것이죠. 이 겉옷은 속옷 위에 있고 에봇 안에 있는 옷. 그래서 이 겉옷을 에봇을 받치고 있다 해서 에봇 받침 겉옷 이렇게도 불립니다. 에봇 받침 겉옷. 에봇을 받치고 있는 에봇 바로 안에 있는 옷이다. 속옷에 비해서는 속옷 겉에 있는 옷이다. 그래서 겉옷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바로 가슴에 차는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판결 흉패. 가슴에 차는 패죠. 판결 흉패가 있다. 자세하게 이따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사장, 대제사장이 공통적으로 입는 옷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죠. 그죠? 예수의 속성.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상세히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상세히 계시해주고 있다. 온 인류의 대제사장 되신 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 공통적으로 입는 옷도 예수님의 사역을 계시하고 있지만 대제사장만 입는 옷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한 분을 자세히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대제사장만 입는 옷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봇이죠. 에봇. 자, 에봇은 히브리어로 에포드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예요. 에포드. 이걸 에봇 이렇게 한글 개역 성경은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기록을 한 거죠. 에포드. 자, 이 에봇은 뭐냐면 겉옷 위에 입는 옷입니다. 겉옷 위에 입는 옷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청색 옷이죠. 청색 옷. 청색 옷이 바로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 위에 이렇게 앞치마 모양으로 알록달록한 옷이 있죠. 앞치마 모양으로 알록달록한 이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 그러니까 청색으로 된 겉옷 위에 입는 옷이 맞죠. 예. 그래서 이 에봇은요, 특별히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소매가 없습니다. 소매가 없이 여기서 잘려요. 소매가 없이 또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이다. 소매는 없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한마디로 앞치마 모양을 하고 있는 옷이, 앞치마 모양을 하고 있는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이에요. 자, 에봇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에봇의 특징. 첫 번째, 에봇은요, 그 재료가 어떻게 되냐면, 청색실, 또 자색실, 또 홍색실을 가늘게 꼰 배실과 합쳐서 만드는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 지난번 우리 살펴봤죠, 그죠? 가늘게 꼰 배실 혹은 가는 배실로 번역되고 있죠. 가늘게 꼬아서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그랬죠. 이 가늘게 꼰 배실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서 만드는데, 여기까지는 어떤 재료와 똑같아요? 예전에 살펴본 옷 가운데 속옷, 띠. 속옷띠와 여기까지는 같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은 여기에 금실이 추가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금실이 추가된다. 속옷띠와 에봇은 재료가 같은데, 가는 배실에 청색, 자색, 홍색질을 엮어서 만드는데 차이점은 바로 뭐다? 금실이 추가된다. 금은 상당히 특별하고 귀중한 보석이죠. 재료입니다. 속옷띠 재료에, 한마디로 속옷띠 재료에 금실만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옷띠 재료에 금실이 추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에봇에 관해서 이 금실을 강조한 표현이 있어요. 에봇의 재료를, 금실을 강조해서 기록한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8장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금실 이렇게만 나오죠. 금실 이렇게만 나와요. 평범해 보이는데 금실에 관해 더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다음 39장 3절입니다. 3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그랬죠.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재료를 강조하고 있어요? 금. 금실. 금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었다. 이게 금실을 뽑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죠. 즉, 대제사장만 입는 예복의 특별한 특징적 재료가 있다면 바로 옷입니까? 금입니다. 금.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는 금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추가된 옷에는 독특한 재료가 추가되는 게 바로 뭐예요? 금이다. 금.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속옷띠의 재료에 금실이 추가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에봇의 두 번째 특징. 에봇은 앞판과 뒷판이 견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견대. 멜빵이에요. 근데 멜빵. 견대로 앞판과 뒷판이 연결되어 있다. 독특하죠? 네? 독특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장 7절. 자, 시작.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이 통으로 된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앞판이 있고 뒷판을 요 위에서 연결한 것입니다. 앞판과 뒷판을 두 견대로 집어서 연결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보다 에봇이다. 이해되시죠? 예. 앞판과 뒷판을 위에 두 어깨에 있는 견대로 연결해서 만든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에요. 에봇의 세 번째 특징은 에봇 위 두 견대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박습니다. 견대가 두 개죠. 어깨가 양쪽이니까 견대 두 개에 호마노 보석 두 개를 집어넣고 그 호마노 두 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립니다. 금태. 자, 대제사장의 예복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이다 그랬어요. 금.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금이 나오죠. 호마노 두 개를 깎아서 금태, 금으로 된 그런 어떤 왁구 프레임에 그 호마노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견대. 견대는 금태 위에 호마노 보석을 박아서 만든 게 이게 견대. 예? 특별한 멜빵 견대죠. 그래서 금태에 물려서 그 두 개의 금태 안에 양 어깨 두 개의 금태 안에 있는 그 두 개의 호마노에 각각 여섯 개씩 이스라엘 열두 아들의 이름을 각각 기록합니다. 한쪽 어깨 견대 호마노의 여섯 명의 이름 또 다른 견대 호마노 위에 여섯 명의 이름을 호마노 보석 위에 새겨놓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열두 지파의 조상인 열두 아들이 아들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나뉘어져서 올려집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거기 나와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28장 9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이것은 각자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에봇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 에봇의 특징. 에봇은 구약시대 때 특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상징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에봇이 상당히 의미가 여러가지예요. 에봇이라는 그 옷 자체가 제사장,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에봇 하면 제사장, 대제사장을 바로 가리키는 표현도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만이 에봇을 입는데 구약 역사를 보시면 제사장들도 에봇을 입었어요. 제사장들도.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은 세마포로만 만들어진다. 세마포로. 세마포는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을 가리켜 세마포 에봇 이렇게 칭해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달리 세마포로만 이루어진 하얀색 에봇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마포 에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몇 구절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랬죠. 사무엘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럼 바로 뭐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이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사무엘상 22장 18절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그랬죠.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죽었다고 그랬죠. 제사장을 죽이라. 근데 제사장을 가리켜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사장들은 세마포 에봇 입은 자예요. 세마포 에봇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죠. 호세아 3장 4절도 바로 그런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 그랬죠. 그죠? 아주 타락의 시대를 걷고 있는 때를 에봇도 없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봇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대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더럽혀진 시대였다. 이것을 에봇이 없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봇은 제사장,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상징물로 성경이 쓰고 있죠. 자, 에봇의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자, 에봇의 다섯 번째 특징. 자, 에봇은 또 어디에도 사용되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참 에봇이 중요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에봇을 가지고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에봇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 독특한 사건이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일을 했어요. 위급할 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와서 물었어요? 에봇. 에봇을 붙들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에봇이 바로 뭐예요? 다윗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제사장 역할을 한 거죠. 그죠? 대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네? 바로 이렇게 에봇은 그 자체만 하더라도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에봇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에봇의 구속사적 의미. 자,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우리 구속사 시리즈, 구속사 말씀 공부잖아요. 그죠? 구속사적 의미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속사적 의미, 어떤 사물의 어떤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그 얘기예요. 예?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구속사의 주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속사적 의미 하면 뭐예요? 에봇이 예수님의 어떠한 성품을 가리키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에봇의 구속사적 의미. 바로 에봇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봇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통으로 안 돼 있고 앞판과 뒷판이 무엇으로 연결돼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의 견대에 묶여서 합쳐져 있다고 그랬죠. 두 개의 견대에 붙여서 앞판과 뒷판이 붙어있는 형식이다. 이것이 에봇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이 견대가 지금 어디 위에 올려져 있어요? 어깨 위에 올려져 있다. 어깨 위에. 대제사장의 어깨에서 두 판이 만났다는 거예요. 두 판이 결합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구속사적 의미, 예복의 구속사적 의미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와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는 두 견대라는 거예요. 견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견대가 어깨 위에서 놓여져 있다. 어깨 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깨. 이 견대의 위치가 바로 구속사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견대,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는 두 견대, 어깨 위에 놓여져 있다. 어깨는요? 어깨는 무언가 능히 책임질 수 있다는 강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어깨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죠. 그죠? 어깨 하면 어떻게 돼요? 무언가 내가 책임진다. 짊어진다. 내가 맡겨진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 바로 그러한 의미로 어깨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능히 책임질 수 있다.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두 분이서 만나서 그죠? 정말 누가 슬퍼하고 힘들고 그러면 주로 남자들이 어떤 멘트를 주로 해요? 어깨를 사용하죠, 그죠? 어깨를 툭 치는 게 아니죠, 그죠? 야, 걱정하지. 내 어깨에 기대. 내 어깨에 기대기만 해. 내가 뭐 할게? 책임져 줄게. 바로 세상에서도 어깨는 바로 뭔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 어? 네가 이 집의 장자다. 네가 이 가정, 이 사업체에 네 두 어깨 위에 놓여져 있어. 뭐예요?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어깨는 무언가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 그럼 잘 보세요. 이 대제사장의 어깨,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잖아요, 그죠? 온 인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그 대제사장의 어깨에 견대가 있는데 그 견대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열두 지파의 조상인 열두 아들의 이름이 반반씩 호마노의 보석에 새겨져서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올려져 있다. 양 어깨에 놓인 견대 위에 열두 지파의 조상, 열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결국 열두 아들, 열두 지파는 오늘날 믿는 신령한 크리스찬들, 신령한 영적 열두 지파를 가리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켜요. 즉,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 열두 아들, 열두 지파에 속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묵직한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기만 하면,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 성도들이 올려지기만 하면 결단코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가지만 예수님의 어깨에 올려져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 강력한 책임감, 강력한 보호하심의 역사를 신명기 33장 12절에 어깨 사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믿는 성도를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 뭐 위기에 빠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는 뭐냐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짊어지고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봇, 특별히 그 어깨 사이에 견대로 연결된 에봇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에봇을 정리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에봇띠를 살펴봅니다. 에봇띠. 두 번째 에봇띠죠. 에봇띠. 자, 에봇띠는 에봇띠는 히브리어로 헤쉐브 아프다. 참 단어가 신기하죠. 아프다 그래요. 아프다.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하시면 아, 아프다. 그러면 에봇띠를 생각하세요. 헤쉐브 아프다. 히브리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중요하죠. 자, 에봇띠는 에봇 위에 매는 띠죠.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화려한 색깔의 띠가 여기 묶여져 있죠. 그죠? 이게 에봇띠예요. 에봇을 묶는 띠. 근데 여러분들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에 띠가 두 종류죠. 그죠? 첫 번째로 지난번 살펴본 띠가 바로 뭐예요? 속옷띠였죠. 속옷을 매었던 속옷띠와 지금 에봇띠, 에봇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두 가지 띠를 동시에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레위기 8장 7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랬어요. 속옷 입고 속옷띠 착용하고 에봇 입고 에봇띠 착용하고.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띠인데 앞에 속옷은 그냥 단순하게 띠를 띠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뒤에 에봇을 더한 다음에 에봇띠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봇에 기묘하게 짠띠다. 속옷띠보다 에봇띠를 상당히 높여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봇에 기묘하게 짠띠다. 독특하게 에봇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속옷띠도 물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지만 에봇띠는 대제사장만 입는 옷,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구체적으로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에봇띠를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봇띠의 특징을 봅니다. 에봇띠의 특징. 에봇띠의 특징. 첫 번째 에봇띠는 한마디로 뭐예요? 에봇 위에 두르는 띠죠. 네. 에봇 위에 두르는 띠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허리에 감아서 앞에서 묶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서 뒤로 감아서 허리 앞에서 묶게 되어 있어요. 허리 앞에서. 여기 보시면 허리 앞에서 예, 매듭이 지어져 있죠. 속옷띠는 지난번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속옷띠는 허리 쪽이 아니라 가슴 쪽에서 맨 것으로 이 바그발 목사님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전들이 있죠. 예, 유대인들의 유전, 내려오는 그 모든 역사적 책들을 보면 특별히 이 속옷띠는 가슴에 착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가슴, 그러니까 속옷띠와 에봇띠를 같은 허리에 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예. 띠가 두 번 겹쳐져 있으면 그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치가 다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에봇띠는 허리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서 매었다. 묶게 되어 있다. 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에봇띠의 특징은 뭐냐면 에봇과 재료가 거의 같습니다. 에봇과 재료가 같아요. 하지만 속옷띠와 재료는 거의 같습니다. 자, 에봇과 에봇띠는 재료가 같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재료가. 에봇 재료가 뭐였어요? 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에 무엇을 추가했다? 금실을 추가했습니다. 금실. 에봇과 마찬가지로 에봇띠도 금실이 추가된, 즉 속옷띠에 금실이 추가된 옷이 띠가 에봇띠가 되겠습니다. 금실이 추가됐다. 금이 들어가 있다. 이건 대제사장만 입는 예복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재료가 금이 들어있다. 그럼 바로 뭐예요? 대제사장만 입는 예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에봇띠는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들어가 보면 바로 온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쉼 없는 중보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봇띠입니다. 쉼 없는 중보사역. 자, 대제사장 하면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사역이었잖아요. 그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악된 인간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중보자로 오셨는데 바로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쉼 없는 사역, 이것을 바로 에봇띠가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지난번 속옷띠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띠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일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일하는 모습. 띠를 줘야 옷이 몸에 딱 붙고 일하기 편하다고 했죠. 그죠? 에봇도 마찬가지예요. 에봇띠를 매지 아니하면 앞치마 모양의 에봇이 펄렁펄렁거려서 일할 수가 없어요. 에봇도 띠를 둘러서 묶는다. 바로 중보자 대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쉼 없는 중보의 일, 중보의 사역을 바로 에봇띠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봇띠를 두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우리는 몇 구절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랬어요. 그죠? 아랍타락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시지 못해요. 당신의 안식이 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쉼 없이 일하신다. 바로 뭐예요? 에보띠를 메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내가 에보띠를 메고 있다 그 얘기 한마디로 영적인 에보띠를 메고 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봐도 띠를 두르고 계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랬죠.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고 그랬어요. 허리에. 에? 바로 뭐예요? 에보띠를 착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의 일을. 계시록에도 띠를 두르고 계신 또 인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분도 예수님이죠. 재림하시는 주님. 계시록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가슴에 띠를 띠었다. 금띠를. 아까 다니엘서 10장은 허리에 금띠를 띠고. 그렇죠? 허리에 띠는 띠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보띠. 아까 얘기했죠. 가슴에 띠는 띠는 속옷띠. 속옷띠를 착용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속옷띠와 에보띠를 다 두르시고 그죠? 온 인류의 중보 사역을 쉼 없이 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다니엘서 계시록 구약과 신약은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에보띠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 대제사장만 입는 옷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 혹은 겉옷이라고도 하죠. 에봇 받침 겉옷 혹은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겉옷이 에봇을 받치고 있다. 에봇 바로 안쪽에 입는 옷이다. 속옷 입장에서는 겉에 입는 옷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 히브리어로 메일 하 에포드 이렇게 말합니다. 메일 하 에포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일 하 에포드 에포드 에봇이죠. 에봇 예, 에봇 예, 받치고 있는 옷이다. 이 에봇 받침 겉옷의 특징 살펴봅니다.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에봇 받침 겉옷은 에봇 바로 안에서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이다. 아까 설명했죠, 그죠? 이 이름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에봇 바로 안에서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 그래서 이 옷은 무늬가 없는 순수한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늬가 없는 순수한 청색. 그리고 이것 또한 통옷으로 되어 있어요. 짜집기 하지 않고 통옷 하나로 된 옷이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에봇을 받치고 있는 파란색 옷이 있죠? 이것이 바로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그 안에 입고 있는 옷이 이게 속옷이죠. 속옷 하얀색 옷이. 자, 에봇 받침 겉옷. 겉옷은 예, 소매는 없습니다. 바로 어깨부터 팔은 없고 바로 밑에까지 내려오는 옷이 이것이 바로 에봇 받침 겉옷 파란색 옷이죠. 청색 옷. 자, 옷 정체가 순수한 무늬가 없는 순수한 청색이다. 바로 그리고 통으로 되어 있다. 하나로 바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명상케 합니다. 하늘색이죠. 한마디로 끝없이 끊어지지 않고 펼쳐지는 하늘에 있는 색깔. 이것이 바로 속옷의 색깔이죠. 그래서 옷 전체가 순수한 청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바로 끝없는 하늘, 하늘이 끝없이 펼쳐지듯이 무한하게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겉옷이 순수한 청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끝없는 하늘과 같이 끝없이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오셨느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예수는 한마디로 은혜 자체, 은혜 덩어리, 끝없는 은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은혜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 받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 그것이 무한한 은혜다. 그것을 바로 무늬 없는 순수한 청색 겉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로 증폭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바로 대제사장의 청색 겉옷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 자체가 무한한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순수 청색 겉옷입니다. 자, 겉옷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겉옷의 두 번째 특징. 청색 겉옷, 끝부분, 끝자락, 끝부분에는 그냥 끝나지 않고 송류와 금방울을 서로 엇갈려 달아 놓았습니다. 송류와 금방울을 엇갈려서 바로 그 겉옷 사방을 둘렀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33절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 겉옷 끝에 달린 송류와 금방울이죠.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송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송류, 한 금방울, 한 송류가 있게 하라. 자, 그대로 해서 만들어진 옷이 바로 여기 보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금 한 금방울 한 송류, 한 금방울 한 송류가 서로 엇갈려서 옷 전체를 삥 두르고 있습니다. 청색 겉옷 끝자락에. 그래서 이 송류와 금방울의 개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 문헌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송류와 금방울은 18개씩 총 36개가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론이 있어요. 송류 18개, 금방울 18개에서 36개가 달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송류 36개, 금방울 36개 총 이런 두 개의 방울들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36개가 맞다고 이 서책은 밝히고 있어요. 이런 두 개라는 이론도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냐면 이렇게 이런 두 개를 다 삥 두르면 방울이 너무나 작아져요. 그래서 금방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리를 내는 역할입니다. 안에 들어가도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일하고 있다 이것을 금방울 소리로 알게 해놓으셨는데 72개, 즉 36개의 금방울이 달려있으면 너무 작아서 소리 자체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72개의 이론은 잘못된 이론이다. 소리가 날 만한 크기의 금방울이 달리려면 36개, 즉 금방울 18개, 송류 18개가 올바른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금방울과 송류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청색 겉옷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금방울과 송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늬도 없어요. 그냥 청색. 근데 유일한 특징은 금방울과 송류를 서로 네, 교대로 달았다는 것. 자, 금방울의 구속사적 의미, 예수님 복음사역과 연관되는 의미죠. 바로 우리도 바로보다 복음의 대제사장들로서,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우리 자체는 결국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우리도 바로 대제사장 끝에 달린, 옷 끝에 달린 금방울처럼 신령한 금방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구속사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금방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자, 대제사장의 일부의 특징 뭐라고 했어요? 재료적으로 금이라고 했어요. 금. 금이 항상 있어요. 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변하지 않는 신앙, 바로 변하지 않는 가장 특출난 신앙이 바로 대제사장의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 금방울도 그것을 보여주는데 소리, 금방울의 소리,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리, 말씀의 소리. 우리는 마지막 때 양, 염소를 잡는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5절 말씀 보시면 이 금방울의 역할이 나옵니다. 금방울은 대제사장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금방울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로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겠어요. 자, 좀 무섭죠, 그죠? 자, 금방울 소리가 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대제사장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네.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유전, 그 역사 기록을 보면 대제사장이 허리에 긴, 허리에 묶은 긴 띠를 밖에 내어놓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허리에 밧줄 한마디 밧줄을 메고 들어갔어요. 금방울 소리가 들리다가 소리가 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도 순간 죄를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같이 죽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허리에 묶은 그 줄을 끌어가지고 시신을 꺼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사역을 했는데 금방울 소리가 나야 뭐다? 죽지 않는다고 했죠. 죽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금방울 소리가 나는 자다. 이 얘기 한마디로. 그죠? 복음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금방울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자가 바로 뭐다? 죽은 자다라는 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즉 우리가 신령한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금방울 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도 바로 뭐다? 죽은 자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럼 바로 뭐예요?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 대제사장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령한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자다 이거예요. 죽은 자다. 여러분, 세상 일을 위해 아무리 바쁘게 내 자식 먹여 살리느라, 내 뭐 넓히느라 세상의 일을 위해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서 금방울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뭐라고 보여요? 죽은 자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 말씀의 소리,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 그 금방울을 울릴 수 있는 살아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시면 신령한 금방울 소리를 울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누가 아름답대요, 하나님은? 누가 아름다운 금방울 단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바로 뭐예요? 구속의 말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금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바른 발은 뭐예요? 금방울이 달린 발이에요. 금방울을 달고 있는 신령한 대제사장들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앞에 제9회 구속사 성경 세미나 이제 18일 남았어요. 우리가 말씀도 봤지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그죠? 온 세상에 딸랑딸랑 금방울을 올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금방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첫 번째 구속사적 의미는 우리가 복음의 금방울을 울리는 대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의 금방울 소리를 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신다? 성류와 같은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금방울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사이에 무엇이 달려있다고 했어요? 성류. 성류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신령한 금방울을 울리게 되면 사이사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류와 같은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 갖고 있는 자가 진정한 대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류 봤어요? 성류를 닦아보면 어떻게 돼요? 안에 빨갛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그 알맹이들이 무수하게 박혀있잖아요. 그죠? 바로 뭐예요?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류는. 성류를 딱 쪼개보면 수많은 알갱이가 풍성히 박혀있어요. 아름다운 알갱이가. 성경에서도 이 성류는 풍성함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어요. 풍성한 축복. 풍성한. 자, 우리 민수기 13장 23절 말씀 보시면 풍성함을 성류를 표현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에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자, 지금 림마에서 가나안 정탐에서 거기서 열매들을 취해오는 장면인데 그 가나안 땅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했다. 그것을 성류와 무화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류와 무화과를 취했다. 바로 풍성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으로 가나안을 만드셨다라는 대표적인 의미죠. 바로 이러한 성류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판결 흉패를 살펴봅니다. 판결 흉패. 대제사장만 갖고 있는 옷. 판결 흉패. 히브리어로 호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호쉔 미시파트. 미시파트가 정의, 판결 이런 뜻이거든요. 호쉔 미시파트. 판결 흉패다. 흉패는 바로 뭐예요? 가슴 흉차의 패자죠. 그죠? 가슴에 다는 패다 이거예요. 가슴에 다는 패. 흉패는 에봇 위에, 여기 보시면 에봇 위에 또 네모나게 이렇게 패를 달았습니다. 보이시죠? 같은 재질이라 좀 색깔이 비슷하지만 그건 따로 된 패, 가슴에 단 패다 해서 흉패라고 합니다. 흉패를 마지막으로 에봇 위에 달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색채 때문에, 왜? 보석이 박혀있죠. 보석이. 열두 보석이 박혀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아름다운 최고 극치, 대제사장의 예배의 최고 극치의 파트가 판결 흉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판결 흉패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특징. 첫 번째,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판결에 사용되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 놓습니다. 이게 판결 흉패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에요. 흉패는 흉패인데 하나님의 판결에 사용되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었다라고 해서 판결 흉패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판결에 해당하는 돌을 집어넣었다 해서 판결 흉패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림과 둠밈은 한마디로 OX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야, 판결 흉패에게 묻자. 딱 우림이 나오면 예를 들면 가라. 둠밈이 나오면 가지 말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을 가릴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고 해서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판결 형태는 네모나게 되어 있지만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두 겹이에요, 한쪽이.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한쪽 안에 열린 구멍으로 우림과 둠밈을 넣어놓게 되어 있는 폐. 우림은 어떤 뜻이냐면 언어를 볼 때 빛이란 뜻, 빛. 둠밈은 어떤 뜻이냐면 완전함 이런 뜻이에요. 자,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죠. 그죠? 빛, 완전함.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입니다. 완전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보여주는 게 이 우림과 둠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우림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 우림이다 이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빛, 우림이다. 이번에는 둠밈이 말씀이다. 말씀이 둠밈이다. 시편 18편 30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 말씀도자죠. 하나님의 말씀마루보다 완전하다. 보다 둠밈이다.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말라, OX, 우림과 둠밈을 꺼내는 순간 그건 말씀이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림 둠밈으로 역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다고 베드로서 2장 9절을 말씀하고 있죠.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신령한 대제사장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지녀야 할 판결 흉패가 있고 우리가 지녀야 할 우림과 둠밈이 있겠죠. 우리도 우림과 둠밈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림과 둠밈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자, 그 사람이 복음의 대제사장이요 판결 흉패 안에 늘 우림과 둠밈을 지니고 자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옳고 그름을 가릴 때가 있잖아요.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죄인가 선인가 악인가 갈라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옳고 그름을 가려내야 할 때 누구에게 물으라? 말씀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림과 둠밈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옳고 그름은 사람이 답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신구약 성경 우림과 둠밈에게 묻는 믿음의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판결 흉패의 재료가 뭐냐? 재료는 에봇띠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색깔이 똑같아요. 에봇띠와 재료가 같아요. 그럼 바로 뭐예요? 가는 배실 위에 가늘게 꼰 배실 주재료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거기에 무슨 실이 추가되었다? 금실, 금실. 대제사장의 예복에는 다 금실이 추가되어 있어요. 금이 추가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의 유일한 특징이죠. 이렇게 재료가 되어 있고, 세 번째, 흉패 위에는 특별히 화려하게 열두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열두 보석이 달려 있어요. 이 열두 보석에는 각각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어요. 흉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는 특징도 있지만 열두 보석 위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다. 하나씩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첫째 줄하고 예 여기 보세요. 유다, 뭐 이사갈, 스불론, 즉 홍보석, 황옥, 녹조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우측부터 좌측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보통 좌측부터 이렇게 배열하잖아요. 처음에 나오면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 자체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간다는 건 아시죠? 예. 거꾸로 읽어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요. 마찬가지. 여기서의 첫째 줄에 뭐뭐뭐 하면요. 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홍보석 유다, 황옥 이사갈, 녹족 스불론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줄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배열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둘째 줄에는 성류석 누우벤, 남보석 시므온, 호마노 갓. 셋째 줄에는 호박 에브라임, 백마노 므낫세, 자수정 베냐민. 다 보석이 달라요. 넷째 줄에는 녹보석 단, 호마노 아셀, 벽옥 납달리. 이렇게 각 보석이 색깔이 다르게 휘황찬란하게 각 지파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석 보세요. 이게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보석은 얼마나 반짝거리겠어요. 그죠? 이 오색 빛깔이 가슴에 12개의 다른 빛깔로 비친다면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아주 주목을 받는, 각광받는 가장 아름다운 파트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12보석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나중에 정확하게 마지막 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 자, 대제사장의 의복, 총체적인 특징으로 정리할게요.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금고리가 있는데 금고리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여섯 개의 금고리가 있습니다. 여섯 개의 금고리가 대제사장의 옷에 붙어 있어요. 여섯 개의 금고리. 그러니까 이것도 금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에는 금이 있어요. 자, 여섯 개 중에 네 개는 어디 붙어 있냐면, 자, 여기 보세요. 판결 흉패 있죠? 이게 좀 잘 보이세요? 판결 흉패의 양 끝에 이것이 금고리예요. 이해되십니까? 판결 흉패의 양 끝에 이것이 금고리. 금고리. 여기에 네 개가 붙어 있고, 또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 에보띠 있죠? 에보띠 위에 금고리가 또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판결 흉패의 사방 네 군데, 그리고 에보띠 위에 두 개. 총 몇 개예요? 여섯 개의, 예, 여섯 개의 바로, 금고리가 있어요. 금고리가. 자, 그리고 그 금고리 잘 보시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위에 두 개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예, 견대에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금사슬로. 금사슬로. 금으로 된 사슬로 두 견대에 바로 이 고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사슬도. 자, 그리고 밑에 금고리 두 개는 밑에 에보띠와 연결되어 있는 여기는 금고리, 금사슬이 아니라 청색끈이에요. 복잡하죠, 그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청색끈으로 묶어놨어요. 여기에 두 금고리와 에보띠의 두 금고리는 청색끈으로 묶어놨다. 위에는 두 금사슬로 흉패와 견대를 연결했고, 흉패와 에보띠는 청색끈으로 양쪽 하나씩 연결되어 있다. 자, 이렇게 특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흉패에 붙어있는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 흉패에 붙어있는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 그 위에 각기 다른 12지파의 이름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가슴, 이건 바로 뭐예요? 품을 가리키죠.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보셔야 된다. 구속사적 의미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열두 각양각색의 다른 보석 위에 박색인 12지파의 이름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구속사적 의미는 대제사장의 얼굴을 예수님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 의미는.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말세. 모든 온 인류의 각양각색의 성도들을 모두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각기 다른 보석 위에 새겨진 각기 다른 열두 지파를 품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열두 개의 다른 보석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도는 성도인데 예수님 품에 있는 성도인데 각기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도 달라요. 말투도 달라요. 예? 지식도 달라요. 직장 달라요. 환경 달라요. 하지만 다 품으시는 하나님. 다 품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명이 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의 대제사장들이 되려면 우리도 서로 다른 성향의 성도들을 뭐 해야 된다? 똑같이 품을 수 있어야 된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를 품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점 하나 봅니다. 아까 에봇 두 견대 위에 코마노라는 한 보석 안에 새겨진 열두 아들들의 이름이 있었죠. 양쪽 여섯 개씩. 보석이 같아요, 이거는. 코마노. 그죠? 한 보석이에요. 그런데 가슴에는, 바로 뭐예요? 가슴에는. 열두 다른 보석 위에 각양 다른 열두 지파의 이름이 또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어깨에도 성도들이 있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슴에도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성도들의 이름은 같은 보석인데, 가슴에 있는 열두 지파 성도의 이름, 모습은 다른 보석이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에봇 견대위 호마노 안에 한 보석 안에 새겨진 열두 아들, 열두 지파의 조상이죠. 열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향은 다르고 성격은 다르고 우리 환경은 달라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이라는 한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 호마노 위에 열두 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 열두 아들은 열두 지파의 근본이잖아요. 열두 지파의 근본이 열두 아들이듯이 흉패 속 열두 보석의 열두 지파의 각기 다른 성향, 각기 다른 열두 지파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견대위 한 보석 위에 한 신앙을 또한 품고 있어야 된다. 신앙의 동질성, 하지만 각각 성격의 다양성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슴에 품은 서로 다른 성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서로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신앙, 예수님의 어깨에 놓여진 호마노 위에 새겨진 하나의 신앙, 그 신앙에서 변질된 신앙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나오면 안 되고 다른 신앙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결국 예수님 대제사장의 가슴에 새겨진 열두 보석, 흉패, 무엇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품, 예수님의 가슴에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끝까지 남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는 자가 끝까지 남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시면 열두 제자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품에 안긴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슴, 그 흉패, 그 위에 늘 기댔던 자가 있었어요. 자, 읽겠습니다. 13장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영적인 가까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의 품, 가슴에 의지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속삭이는 소리도 가장 먼저 듣는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다른 사복음서와 다르게 깊이 있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서 그의 영적인 깊이를 함께 나눴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결국 그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끝까지 다 도망갔을 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제자가 요한이 되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입니다. 다 도망갔는데 누구만? 요한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어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다 예수님의 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흉패에 늘 기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예복을 살펴봤는데 결국 우리가 대제사장의 예복 속에 담긴 그 계명, 그 말씀, 그 뜻을 지키는 자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대제사장의 예복의 의미, 그 계명, 말씀들을 지킬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도 복음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예복의 의미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언제 우리가 대제사장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죠. 자, 20절 잘 보세요. 그날에 그랬어요. 언제? 마지막 재림의 때. 마지막 재림의 때에 어떤 역사가 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너희가 알 때가 온다. 이거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가 하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에 동참할 수 있냐? 21절을 소개하고 있죠. 어떠한 자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대제사장의 예복의 의미의 이 말씀들을 지키고 가지고 사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제 머리로만 여기지 마시고 삶 속에 대제사장의 예복의 의미를 실천함으로써 하나씩 그 예복을 입고 대제사장을 뒤따라 사는 복음의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